어제도 울었어 나 어제도 슬펐어 왜 이런 바보를 사랑한 거니 네 마음이 예뻐서 네 사랑이 고마워 이제 네 손을 잡고 다시 태어날 거야 바보도 사랑합니다 보내주신 이 사랑 이제 다시는 울지 않을 겁니다 나 이제 목숨을 걸고 세상 아픔에서 지켜줄게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바보야 넌 내 사랑 바보고 서로를 많이 도 울게 했었지 네 사랑이 없다면 널 만날 수 없다면 아마 나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 거야 주신 이 사랑 이제 다시는 울지 않을 겁니다 나 이제 목숨을 걸고 세상 아픔에서 지켜줄게요 이 사람을 그대가 울 때면 내 가슴은 무너져요 살아갈게 나약한 마음 땅에 모두 박아